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회고 모임이 최근에 도이 출란도 방글라데시오 타이 베닌 남아프리카에서 진행됐습니다. 회고 모임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모임들에서 발언자들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지켜두시고 사회주의 건설과 저국 통일, 인류 자주 위협을 승리로 이끌어오셨으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창군님의 불멸의 헌신에 대해서 격찬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진행된 회고 모임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됐습니다.